제32차 김체공업종합대학과학기술축전이 21일에 개막되었습니다. 대학의 교원, 연구사, 박사원생들은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, 과학화, 정보화를 타고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190여 건의 성과 자료들을 축전에 내놓았습니다. 축전은 기계공업, 정보, 기술, 금속 채취, 기초과학 등 8개 분과로 나뉘어 과학기술 성과 발표회 및 첨단기술 제품 전시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.